평양 장애자 교류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영국의 수도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영국 혁명적 공산당 막스 레닌주의 전국 지도자와 총비서, 사회계 인사들, 각계층 시민들과 이 나라 주재의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 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의 장애자 보호 정책 속에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세상에 부름없이 참된 삶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모습을 다채로운 종목들에 담아 감명 깊게 펼쳐보였습니다. 시력, 청력, 지체 장애자들이 전문 예술인들 못지않게 높은 예술적 기량을 발휘하며 선풍금과 가야금을 타고 춤을 출 때마다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